조선에서 주체 107, 2018년에 인구 일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하여 경험을 쌓고 2018년 인구 일제 조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해당 대책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1993년과 2008년에 1차, 2차 인구 일제 조사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조선에서의 2018년 제3차 인구 일제 조사는 유엔 인구기금과의 긴밀한 협조 밑에 진행되게 됩니다.